Polo, Tommy, starter, a night ago. We gonna bring all the classics back. 난 골든 에라에 태어난 보이 댄스 미 94년생 캐딩은 에리카 동갑시다. I'm ready to die. 난 B.I.G. Old school swag 뭔가 진짜 백인지. Hey DJ play some LL shit. Arabian rocking shit. Slick real 아님 doggy fresh. 침착한 beat 위로 흐르는 flow 느낄 수 있다면 jump Chris Cross shit. 이건 새로운 시간 알리는 신호탄. Are you down with me? Or not? 그것은 네 판단. 여기 Neverland 난 필요한 내 감성은 classic. 우리가 밤마다 찾아가 너의 침대 위에. We need a nightmare. 꿈속에서 쫓아서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. We need a nightmare.